구원파가 만들고 구원파 아닌 사람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 우리는 구원파다 24번째 시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정 패널 세 분이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팀장입니다. 아, 예. 그리고 방청객이 오셨습니다. 아, 반갑고요. 이분들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금수원이 눈이 내려가지고 너무 멋져요. 많이 녹긴 했지만. 네, 오늘 설경이 딱 펼쳐졌죠. 와, 뒤쪽도 가봤나요? 네, 갔다 왔습니다. 어땠나요? 우리 방청객들하고 소통 투어 했습니다. 아니, 그 멋진 풍경에서 꼭 굳이 소똥을 보러 가셨습니까? 그러게요. 꼭 소똥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경훈 씨는 뭐 한 바퀴 돌으셨나요? 아,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할 말이 없어지는데. 서둘러 이쪽으로 뛰어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진짜로 소똥 냄새 안 나던가요? 눈이 덮여서 그게 나겠습니까? 좀 얼어버리고 그랬는데. 아무튼 금수원이 눈이 내려가지고 굉장히 멋집니다. 지금 이 금수원 또 저희 골방에서 지금 공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처음으로 박 팀장과 함께하는 10분 운동 시간을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죠. 우리 박 팀장님 뭐 연락 받으신 거 있으세요? 저는 뭐 많이 연락은 못 받았는데 주위 분들이 여러분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태종 씨는 뭐 반응이 있었습니까? 저 오늘부터 이제 서서 녹음하려고 지금 서 있습니다. 실천을 지금 굉장히 민망한 상황인 게 사회자님이랑 저는 앉아 있고요. 두 분은 서 있습니다. 아, 그래도 일주일 동안 좀 많이 뒤꿈치 들기도 했고 많이 했어요. 발가락에 좀 피 좀 보내려고. 저도 그 동작역에서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데 굉장히 높거든요. 이번에는 두 계단씩 해서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했던 게 스탠딩 데스크라고 그런 용어도 이렇게 있던데 어떤 청취자 한 분이 서 있기와 서서 움직이기는 좀 다른 개념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예. 박팀장님 좀 다른 개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은 이제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움직이기가 포인트입니다. 전체 운동의 핵심은 서 있든 앉아 있든 뭐 누워 있든 움직임이 감이 돼야만이 운동이 되기 때문에 저번 주에 제가 혹시 이제 움직임이란 부분들을 따로 이야기는 못 드렸을 수 있지만 기본 바탕은 우리가 어떤 자세에서든 움직임을 통해서 피를 돌려주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박 팀장과 함께 10분 운동 해보죠. 이번 주에 할 운동은 먼저 이걸 맞추실 수 있게끔 퀴즈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운동은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운동이 누구나 생활화됐던 운동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많이 사라진 운동이고 이 운동을 하면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무엇일까요? 쪼그리 앉기. 아, 예, 맞습니다. 근데 쪼그리 앉기가 운동이네요. 예. 저번 주에는 이렇게 서서 있는 게 운동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서 있는 게 운동일까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제가 많이 무시했는데. 예. 이번 주에는 더 황당하게 쪼그려 앉아 앉는 게 운동이라는 거를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운동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현대인들이 이 쪼그려 앉아서 생활하는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하루 중에 나는 쪼그려 앉는 시간이 그래도 한 좀 있는 것 같다 하신 분 있으세요? 예,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보통 침대 생활을 하고 대부분 의자 생활을 하니까 아침에 눈 뜨면 침대에 걸터 앉았다가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또 변기에 앉았다가 식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고 또 학교를 갈 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또 앉아서 가고 또 학교나 회사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게 이런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쉽게 생각해 보면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화장실도 어디서 봤죠? 부세식. 부세식에서 쪼그려 앉아서 봤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젊은이들은 불을 떼거나 빨래를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쪼그려 앉아서 하는 생활이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이 사라졌다는 거죠. 의자와 침대와 좌변기 이런 게 나오면서부터 이 부분이 사라져서 그래서 지금 대부분 그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무릎이나 발목이나 고관절, 허리가 더 많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쪼그려 앉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내 몸을 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몸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얼마만큼 여러 번 들 수 있느냐가 결국은 하체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그냥 쪼그려만 앉아 있으면 운동이 덜 되기 때문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났다를 한 20회, 20회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하나. 예, 일어나십시오.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둘. 예. 다시요. 셋. 예. 넷. 다섯. 예, 못 따라 하신 분들이 많아집니다. 여섯. 어느 순간 바뀌었네.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쉬는 분도 계십니다.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예, 어우, 힘드시죠? 예, 예. 근데 이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쪼그려 앉으실 때 발바닥이 전체가 다 닿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신 분들은 앞꿈치로 이렇게 쪼그려 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 발 뒤쪽 아킬레스건이나 근육이 짧아지게 됩니다. 의자 생활을 오래 하면. 그래서 쪼그려 앉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면 아킬레스건이나 무릎, 고관절, 허리 근육들을 스트레칭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럼 이걸 쪼그려 앉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방금 같이 앉았다가 일어서는 겁니까? 그러니까 쪼그려 앉아 있는 시간을 생활 속에서 늘리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따로 시간이 없으면 일부러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났다를 일부러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앉아 쪼그려 앉아 있는 시간을 좀 길게 하는 것도 운동이 되나요? 예,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되고요. 길게 이제, 하면 안 펴지겠죠, 무릎이. 예. 전기 통해서.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쪼그려 앉으면 무릎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본인은 너무 쪼그려 앉아서 많이 보냈기 때문에 무릎이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밭을 메거나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쪼그려 앉아서 하는데 쪼그려 앉아서 자주 일어나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앉은 자세에서 계속 옆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시로 쪼그려 앉더라도 일어나는 것을 반복해 주셔야 되는데 시장에 계신 분들이나 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아예 쪼그려 앉아서 생활하게 되면 무릎에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더라도 장시간 이렇게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라 쪼그려 앉아서 1, 2분 있다가 자세를 또 다른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만약에 집에서 TV를 보실 때 쪼그려 앉아서 보다가 아니면 양반 자세를 하다가 그 다음에 무릎을 꿇는다든지 이렇게 자세를 계속적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쪼그려 앉는 시간을 되도록이면 늘려줘야 아킬레스건, 무릎, 고관절이 좋은데 한번 다시 한번 쭉 앉아보세요. 자, 앉아보시면 허리가 쫙 당기는 느낌이 드세요? 안 드세요? 그렇죠. 시원하죠? 예,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장시간 있으면 문제는 되겠지만 이렇게 한 1, 2분 정도는 있으시다가 또 자세를 다른 형태로 바꿔주시면 굉장히 무릎에 아니면 발목에 허리에 도움을 주는 운동입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제일 여기서 젊은 축에 속하잖아요. 저는 이제 앉아 있는 생활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군대에서 이거에 대한 좌절을 한번 했거든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앉아싸 자세라고 다리를 붙여야 되는 자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죽어라 연습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근데 군대가 무서운 게 저는 원래 안 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군대에서 괴롭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하면 되긴 됩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사는 분들은 태어나서부터 의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쪼그려 앉는 거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군대에 가가지고 전쟁 중에는 휴대용 그 좌변기를 가지고 다녀야만이 가능하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모래사장에서 변을 보다가 쪼그려 앉기를 못하면 변에 앉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변기를 휴대용 변기를 가지고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아예가 이야기하신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 중동 전쟁 때 그 휴대용 그 뉴스에 나왔어요. 휴대용 좌변기 가지고 다니는. 네, 맞아요. 이 아킬레스 건이 짧아진답니다. 의자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그쪽을 계속 늘려주는 운동이 자연생 생활에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잘 못하겠네요. 예,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분들이나 혹시 주위의 가족분들하고 가끔씩은 이리 쪼그려 앉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좀 알려주시고 같이 하는 시간을 늘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우리가 쪼그려 앉기 서 있기는 어떻게 보면 창조주가 우리 인간들에게 자연에서 그냥 하라는 운동을 우리 인간이 깨가 늘어나면서부터 점점 편해지면서 없어졌던 거를 다시 찾아서 하는 운동 개념이라고 생각돼서요. 작은 부분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건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활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쪼그려 앉을까. 저는 어떻게 활용을 많이 하냐면요. 주로 회사에서 이제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가 없으니까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올려서 하다가 또 이것도 다리가 피곤하면 그냥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한 1, 2분 아래에서 책을 보거나 하다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별로 피곤한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박 팀장과 함께하는 10분 운동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광고를 하나 했는데 저희 게시판에 나의 찬송 이야기 좀 올려주세요 했는데 올라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내용도 괜찮은 것 같은데 개웅 씨 좀 소개 좀 부탁합니다.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개웅 씨. 자존심 문제인데요. 멀쩡합니다. 지금 녹차꽃이라는 분이 올리신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내용은 긴데 찬송가 387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추천해 주신 거거든요. 이 찬송가를 부르면 가슴이 저려오는 것 같은 통증을 느낍니다. 그것은 찬송 부를 때 가슴 아픈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금수원의 첫 번째 검찰이 들어오던 날 저는 집에서 하루 종일 방송만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져 가고 있었고 입에서는 통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어느 성도께서 집에서라도 이 찬송가를 계속 부르라고 하셨다기에 집에서 큰 목소리로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엉엉 울면서 부르는데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편히 누워서 바라만 보리오 라는 가사가 저의 양심을 콕콕 찔렀습니다. 아마 경험해보신 분들은 이 고통을 아실 겁니다. 다음날 금수원에서 모임을 가진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당시 저는 건강이 나빠져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상태로 여건상 참석이 도저히 불가능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함으로 우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건강이 회복되어 음식을 소화시키지도 못하던 어려움도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저의 삶에 힘과 용기를 주신 이 찬송가를 힘들 때마다 불러본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어우, 사연이 절절합니다. 갑자기 목이 메죠. 네, 그때 생각이 막 나네요. 귀에 들려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어쩌면 대치 상황 속에서 찬송이 울려나왔던 것들인데 뭔가를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 전 찬송이 더 무섭게 들릴 거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위협적인 그런 구호들보다도 다 같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있는 모습을 저 사람들이 반대에 있는 서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느낄까? 처음에는 조금은 아 이거 좀 너무 광신적인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들을 했을 거라는 생각도 순간은 들었지만 그게 한두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계속해서 그런 이어지는 그 가사를 들었을 때 과연 그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나중에 정말로 나중에 조금 정리가 되고 시간이 되면 그런 상상 한번 해봐요. 저희들은 그 반대편에 있는 전경들을 보기만 했잖아요. 그 전경들도 그 상황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몇 명이라도 한번 만나볼 수 있다면 오히려 정말 반대적인 시각에서 바라봤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들었던 찬송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한테 하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아마 이 찬송가가 본인들이 기억하는 찬송가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함께하지 못한 그 괴로움을 집에서라도 이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자라는 내용이 조금 가슴에 와닿습니다. 박 팀장님 어떻습니까? 예, 사연 듣고. 저도 그 둘째 날 대치 상황 둘째 날에 그 자리에서 경찰하고 대치한 자리에서 그 앞에서 풍금을 놓고 찬송가를 한 뭐 8시간 넘게 이렇게 불렀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경찰들이 앞에 거의 구름대처럼 우리를 감싸 안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거기서 계속 찬송가를 불렀던 게 지금도 생생하고 아마 우리들도 그때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힘을 얻었지만 그 경찰이나 그런 분들도 생각하는 바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종이 형 눈시울이 또 붉어지는 것 같아요. 태종 씨가 또 말을 못하고 또 합니다. 아닙니다. 예, 그 시절에 지금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계신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앞에 지금 계시는데 이부 시간에 이런 얘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보고요. 오늘이 12월 20일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성탄 특집 해가지고 정말 막 화려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금수원은 뭐 반짝이들이 전혀 안 보여요. 태종 씨. 크리스마스와 이 구원파는 뭐 별 연관이 없나요? 연관이 좀 있긴 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날은 놀기 때문에 쉬는 날이라서 좀 모이죠. 같이 모여서 그냥 노는 날 개념이네요. 예, 쉬는 날 정도 개념은 심지어 하고 심지어 일하러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일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이제 좀 기념을 하는데 구원파는 좀 그런 게 약간 약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하면 첫 번째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돌아가신 날에 대한 거는 굉장히 세밀하게 자세히 이렇게 기술이 돼 있는데 태어난 날은 언제인지도 잘 안 나타나 있어요. 날짜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2월 25일 이 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가봐라 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마구간에 서 마구간이 맞죠? 거기 구유에 누여 있는데 이때가 겨울이었다면 불가능합니다. 우선 밖에 양을 칠 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좀 따뜻한 날이고 밖에 풀이 자라는 그때다라는 걸 이제 대강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럼 언제 갑자기 12월 25일이 된 거냐? 이제 이게 실제로는 성경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 이게 크리스토교가 이제 국교가 됐죠, 로마에. 그 후부터 이제 이방교도들이 태양신을 많이 숭배합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많이 숭배하다 보니까 이제 새해 첫날 뭐 이럴 때 태양이 떠오르는데 굉장히 많이 비중을 많이 두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축제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때 그런 데 가지 말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따로 그럼 같은 날 행사를 만들어서 이런 기념을, 예수님 태어난 걸 기념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만들었다고 전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도 틀리고 원래는 좀 취지가 좀 많이 변질이 됐죠. 지금은 크리스마스 하면 먹고 즐기고 뭔가 이렇게 향락에 젖어가는 분위기고요. 또 상업주의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정말 이제 예수님의 삶을 생각한다면 그 조금 우리가 다른 태도로 좀 크리스마스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독교인보다는 일반 사람들이 훨씬 더 흥청망청하는, 예, 즐기는, 그쵸, 시간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예.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이라는 거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연인들의 날이 돼버렸죠. 산타 크로스를 제일 많이 기억하죠. 아, 그렇죠, 애들이. 네. 네.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제 친구랑, 친구 얘긴데, 친구가 크리스마스가 왜 예수님 생일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 왜냐면 AD 시작이 예수님 탄생이잖아요. 네. 그럼 1월 1일이 생일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듣다 보니까 그렇죠. 그 얘기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이 정확하게 12월 20일이라는 근거가 그것만 봐도 없더라고요. 산타크루스 할아버지도 안 나오죠, 성경에? 네, 전혀 안 나오죠. 이 할아버지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뭐 예전에 그 어느 마을에 그 좀 자선을 잘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이렇게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 아이들한테 선물을 준 게 유래가 돼서 오히려 이제 기독교의 본질보다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됐고, 선물을 많이 하고 자선을 베풀러 와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좀 흘러간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요정 같잖아요. 예, 네, 그렇죠. 이게 본질을 완전 예수님 탄생을 흐려버리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걸 쫓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본질을 흐려버리고 우리 산타 할아버지께서 활약을 하셔버리네. 그러니까 참 저는 꿈같은 사랑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살려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 세상 유일하게 죽으려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살려고 바둥바둥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살질 못했고, 죽으려고 태어나신 분이 죽으셔가지고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거, 이제 이런 취지를 좀 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아마 이렇게 예수님 태어난 날이면서 또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네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때 저희 구원파에서는 바다 건너 LA에서 미주 수양회가 있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미주 지역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아. 우리 설이나 뭐 이렇게 추석 세듯이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큰 휴일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모이기가 가장 좋아요. 휴가가 25일부터 거의 31일까지 휴가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날짜가 그렇게 지정된 걸로 알고 있긴 해요. 뭐 크리스마스 기념해서 모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주 전 지역에서 한 곳에 모여서, 근데 미주만 오진 않아요. 유럽이랑 가까운 지역에 있는 중남미, 그리고 이제 브라질이나 이런 곳부터 시작해서 많은 해외 식구들이 한국 수양, 여름에 있었던 수양회 말고 가장 크게 모이는 시간이 그 겨울 수양회입니다. 겨울 미주 수양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모인다는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구원파 식구들이 다 모이는 거죠? 다 모이면 큰일 나죠. 일부만 모이기 때문에. 일부? 아, 그래도 천여 명이라면 굉장히 많은 수네요. 뭐, 예, 예년은 제가 대강 한 800명 정도 모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조금 부족할 겁니다. 이제 저도 거의 10년 만에 가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숙소나 이런 것들이 1,000명이 가면 아마 좀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식구들이 그거 가지고 좀 의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종 씨 가나요? 네, 갑니다. 아, 정말 오래간만에 가나요? 갑니다. 아닙니다. 우리 팟캐스트 팀 모두 다 갑니다. 아, 저 아. 가나요? 오, 진짜로요? 저희 팟캐스트가 미주 수양에 참여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조금 쑥스럽지만 저희들이 아마 해외에 가서 공개 녹음을 할 것 같습니다. 보시고 싶은 분들은 오십시오. 네, 사실 되게... 사회자님 얼굴도 볼 수 있습니다. 아, 큰일 났는데. 그러니까요. 아, 부담스럽네. 마스크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미주 수양에 가는 게 기쁜 일인데 되게 많이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저희가 다들 아시지만 저희는 골방에 숨어서 녹음을 해왔는데 이제 정말 많은 분들 앞에 쓴다는 거 되게 마음이 어떤 말을 해야 되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마이너리그인데 지금 메이저 무대에 처음으로 지금 서게 돼가지고 굉장히 떨립니다. 아, 태종 씨는 어떻습니까? 즐겁죠? 예, 기대됩니다. 얼른 가서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보고. 예, 언론중재위원회 올해 업무가 마감이 됐다면서요. 아직은 마감은 아니고요. 23일자, 24일자가 조금 남긴 했는데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뭐 특별한 게 있다면 지금은 좀 메이저 언론들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조선일보랑 했습니다. 오. 지면은 거의 안 실어주는데 이제 지금은 정정 보도하고 반론 보도 다 싣는 걸로 해서 이야. 협상을 했고요. 아, 조선일보가. 네. 그런데 이제 좀 저도 신기한 게 MBN도 전혀 안 되겠다라고 이제 했거든요. 저희가 제시한 거를 좀 고려를 했는데 못하겠다라고 했다가 어제 구두상으로 이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정 보도를. 네. 와우.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건 거의 다 받는 걸로 했는데 그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 전날까지는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신문 기사에 뭐가 났어요. 그러니까 구원파의 장모 씨가 재판에서 승소를 해서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그래서 8명한테 각 400만 원씩인가 이렇게 받게 됐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TV조선 있고 세계일보, MBN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 보고 각각 그 관련자들한테 몇 개 보내줬습니다. 이제 우리하고 협상 안 하는 사람,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랬더니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이제 뭐 언론사에서는 그 판결문은 좀 볼 수 있겠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아마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이거 해봤자 또 지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빨리 협상하자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뭐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좀 협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태종 씨와 함께 언론 팀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더더욱 기쁜 건 지금 우리 여기에 방청객으로 오신 분들이 이 일을 같이 해주신 분들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분들이구나. 예, 맞습니다. 아. 네, 못 보셔서 아쉬우시죠? 예, 그러면요 이분들과 이부 시간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이번 주 글라세 광고 당첨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종 씨. 네, 우선 23회 당첨자. 이거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당첨자는 고라니님인데 여기 와 계시네요. 아. 그리고 다둥이 엄마라고 이제 아이디를 쓰신 분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이 두 분은 게시판에 비밀글로 본인 연락처하고 주소를 적어주시면 바로 집으로 택배를 보내드립니다. 두 분 축하드립니다. 고라니 다둥이 엄마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당첨이 되셨는데 안 찾아가신 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발표를 제가 드립니다. 마셔버립니다. 우선 18회에 당첨되셨는데 안 찾아가시는 분이 있는데요. 건호맘이라고 아이디를 쓰신 분 꼭 연락처를 좀 보내주시면 셀라 음악회의 추억이라는 글을 남기셨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회에도 있는데요. 땡땡맘이라고 하시는 분 꼭 연락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치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 글라스에 물을 꼭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물이 아니랍니다. 예, 혼합 음료죠. 산소가 녹아있는. 예. 산소만 녹아 있습니까? 온적에선도 녹아 있습니다. 혼합음료 글라세 협찬으로 이분들께 한 박스 배달해드리겠습니다. 둠바 둠바 둠바 둠바 둠바 둠바 둠바 냄새가 안 나요 소똥 8년이나 묵었어요 잔호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무무통 건강피와 정신아의 티 우리는 구원받아 자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언론 대응팀에 세 분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파랑입니다. 네, 파랑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류 1팀의 엄지입니다. 엄지님.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청서 작성팀의 멋쟁이 토마토입니다. 팀들이 아유. 막 있는데 태종 씨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언론 대응팀 자체도 조금 용어가 세네요. 아 언론 대응팀 하니까 엄청 대단한 예. 조직을 가진 막강한 팀 같죠. 예. 솔직히 저 이런 이름도 없고요. 그냥 다른 사람들 그냥 부르길래 다른 사람 붙여주길래 한 거고. 언론을 대응하고 있구나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뭐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 언론 대응팀이 있어서 뭐 전문적으로 뭐 대응한다 뭐 이런데. 그런 적이 없는데. 아니요, 저희가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대응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름을 뭐 멋지게 붙인 적이나 이런 건 없고. 근데 아까 신청서 접수팀, 뭐 분류팀 이러는데 이런 팀은 네. 뭡니까? 아 우선 이제 전체 8만 5천 건을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아. 이게 동시에 한 사람이 하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 팀이 나누다 보니까 이제 1차 분류팀이 있어요. 아. 그러면 그쪽에서 아 이거는 분류 중에 오보에 속한다 안 속한다 이제 판단해서 이 체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그 내용을 다 아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차 팀이 한 번 더 보고 조금 더 이제 의논해서 이거 맞습니까? 확인 절차를 거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거를 신청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신청하는 폼에 맞게 이제 여러 가지 기록을 넣고 해서 그 팀이 있고 신청을 하고 나면 이제 접수가 돼가지고 접수하는 팀이 또 따로 있고 아 언론 중재 신청 접수를 네, 맞습니다. 말하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태종 씨가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이분들이 오신 거네요. 네 우르르르 다 우르르고 몇 분이나 오신 겁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만 20분 되는 것 같은데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100여 분이 우와, 넘었죠. 100여 분이 이렇게 네.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까? 그 인원이 아니면 뭐 8만 5천 건은 이렇게 읽다가 제목만 읽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해외 분들도 많이 좀 참여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이제 3교대를 하죠. 3교대. 네. 예, 그러면 이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닉네임이 재밌습니다. 멋쟁이 토마토. 이거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 닉네임 멋쟁이 토마토로 활동하시는 분. 이렇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그 오보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같이 그 댓글도 쓰기도 하고 이제 그 뭐 공감 비공도 눌러주고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그 되게 많,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이면에 또 많이 일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도 빠지고 싶었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일하면서 잠깐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근데 도저히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또 누군가가 더 많이 힘들어질 텐데 이러니까 조금 내 힘을 조금만 보태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언론의 오보들이 막 이렇게 홍수처럼 쏟아질 때 이걸 보고 누군가는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 해서 댓글 달기를 했다는 거네요. 네. 좀 이렇게 좀 가장 생각나는 오보 내지는 좀 분노하게 된 오보 그런 게 있었습니까? 너무 많았죠. 그럼 댓글은 어떻게 답니까? 이 나쁜 놈들아, 이거 가짜야, 막 이러했습니까? 아니 그렇진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냥 이 기사를 그대로 믿을 게 아니고 정말로 너는 이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봤냐, 뭐 이런 식의 얘기 아니면. 이게 정말 그럴까? 뭐 이렇게 의문을 한 번씩 제시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달았던 것 무언가는 화났는데 댓글 방식도 이성적이네요. 혹시 그냥 세칭 댓글 알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알바생들하고 싸움도 있었나요? 저는 그 다음에 댓글을 달고 저 D를 보지 않기 때문에 아, D를 보지 않구나. 그런 적 아니 무서워하는구나. 예. 지금까지 멋쟁이 토마토였고요. 엄지님. 네. 네. 이 계기가 있었나요? 이 일을 하게 된? 그 멋쟁이 토마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적 시간이 저는 많거든요. 멋쟁이 토마토님은 출근하시고 또 잽잽이 일을 하신다는데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안 하면 누가 하겠냐고 제 딸이 적극적으로 강추를 했어요. 엄마같이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안 한다면 과연 누가 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역시 우리 어머니들의 파워는 어디를 가나.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해 준다면요. 딸이 엄마 무슨 일을 한 거였죠? 아, 그때 이제 오보도 많고 특히 종편들 보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걸 보고 또 그때 집회도 참석하고 시위하고 와서는 또 가족끼리 그 얘기를 하면서 화도 나고 울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언론에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랬을 때 이걸 과연 할까 말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컴퓨터도 다룰 줄을 모르고 또 눈도 백내장이고 이래가지고 저로서는 좀 이게 조건이 근데 이제 마음은 너무나 그 세상의 언론들을 향해서 분노하니까 내가 알던 언론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겪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언론에 대한 게 너무나 속이 상하고 있는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과감히 참석을 해야 된다. 매일 가서 데모도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할 일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래서 못하겠다 이랬더니 예,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닉네임도 지어주고 딸이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딸 지는 안 하면서? 아니요. 딸은 또 그 출근하면서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더라고요. 딸도 활동하면서 네. 엄마 같이 해요. 네. 이런 거네요. 예, 네, 근데 딸은 이제 댓글을 저기 멋쟁이 토마토님처럼 이렇게 신사적으로 안 하고 걔는 아주 거의 오우 투사네 무섭게 거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에서 시간 보낼 때 이 일을 하라고. 예, 저로서는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시작할 때는 용기가 별로 안 났는데. 막상 하면서는 아 정말 잘 시작했다. 이걸 하면서 마음의 정리가 많이 됐거든요. 정리된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요. 회장님 그 돌아가신다는 것도 정말 저로서는 인정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하루아침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런 거라든지 그러면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상황에서 내 자신의 신앙생활은 정말 뭔지 그동안에는 이렇게 왜 학교처럼 학교 다니듯이 아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구역 모임 나가고 또 하려는 거 하고 만나면 반갑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걸 이 사건이 나서부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고 내 자신이 왜 사는지 정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게 정말 저로서는 막막한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도 다 같은 마음이니까 그런 얘기를 가족끼리 참 많이 했어요. 예,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러면서 거의 그때는 이제 매일매일 분노를 많이 했죠. 이럴 수가 있는가 세상이나 언론이나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럴 때 제가 굉장히 많이 헷갈렸는데 그 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문제에서도 과연 학교처럼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 여러 면이 다들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것 같잖아요. 제 자신부터 시작해서 교회 구석구석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참 많았는데 이 언론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 하나씩 하나씩 틀이 잡혀가는 걸 보니까 안심도 되고 이제는 각자가 나서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놀랬던 게 그 일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을 하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육체적으로 가서 농사 짓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예, 봉사하러 가고 이런 생각만 했는데 막상 이제 나이가 있고 어떤 신체적으로 조건이 안 따라줘도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히 안 따라주는데 녹차라든가 이런 걸 먹으면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해주셨구나. 선택은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일을 하게 하시는 거는 이미 기반이 돼 있었구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게 학교처럼 신앙생활을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다가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서로 같이 해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고 저한테는 굉장히 다행한 일이었어요. 따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긴 했지만 이 댓글 달고 뭐 이런 게 무섭진 않았나요? 무섭진 않았어요. 그렇게라도 하니까 속 시원했던 거요. 아, 문장 다듬는데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걸 표현하고 싶은데 답변은 안 되니까. 예. 근데 저는 이거 뭐 댓글 다는 거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구원파의 이 문장 실력이 굉장히 수준 높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이게 다른 댓글 알바들하고 우리를 보면 다 댓글 알바들은 그냥 뭐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욕만 하고 그냥 비방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설명을 하면서 와, 이 그러니까 이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댓글 알바들이 이 와 여기는 뭐지라고 아마 뭐 이 굉장히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플랜카드도 이거 누가 썼냐 엄청 관심이 있고 이 구원파들은 분명히 뭔가 교육을 시키는 데가 있나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댓글 교육 뭐 이런 거 없죠? 있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서로 이제 의견을 각자 알아서 네. 아 너무 이렇게 심한 욕은 하지 말자라고 스스로들 다 이렇게 정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네. 아 이소연 씨 얘기하는 말 답이 있잖아요. 그쪽은 알바고 예 네, 우리 문제고 생존의 문제였어요. 생존의 내 문제고 봐. 네. 자기 문제랑 돈 받고 하는 거랑 어떻게 갔습니까? 파랑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게 된 거죠? 저는 여기 와서 원래 여기 공권력 투입할 때 그럴 때도 계속 여기를 참여를 했는데요. 현장에 와 보니까 너무 속이 터져가지고 제가 그 공지를 보고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해보겠다는 그런 다짐하에 제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공고를 보고 네. 아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괜찮았습니까? 아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데요. 저도 제 스스로 댓글도 달아보고 댓글을 달고 저는 뒤도 봤는데 참 욕도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 댓글을 보고 자기네도 속이 터지니까 댓글을 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이 일을 하면서도 제가 참 이 모임에 이렇게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어쨌든 그 최선을 다해서 이걸 알릴 수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다짐하에 했기 때문에 그 특별한 불편함은 없었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지금 선택해서 이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일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오보에 대해서 본인이 댓글을 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런 일을 하면서 감사함이 느껴졌다.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할 수 있다는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예, 일이구나라고 예, 했을 때 예,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그때 당시는 너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너무 오보도 많았지만 너무 그 되지도 않는 그게 많다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와서 그냥 울기만 하고 찬송 부르고 그냥 그러고만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공기가 뜨겁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그 해달라고 하니까 그 자체가 너무 제가 동참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이제 일을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만약에 딱 멈추시면 모든 일이 스톱이에요. 이게 저는 가서 이제 결과를 받아오는 입장에서 뭐 이렇게 바로바로 보이지만 이분들은 결과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매일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분류가 되고 그다음 신청이 돼야 제가 가서 이걸 가지고 뭘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그러니까 혈액과 같아가지고 딱 한 군데서 멈추면 전체가 다 멈춰야 되는 거라서 참 이게 저 근데 저는 이분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냥 공지만 했는데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꿍짝꿍짝꿍짝 서로 교제를 하시더니 팀 나누고 막 해서 지금 저도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잘 모르시나요 서로들? 네. 다 이름도 모르고 저 닉네임만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닉네임도 안 붙이셨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닉네임으로만 익숙하고 이제 와 뭐 돌돌일장님이세요? 오 반갑습니다. 막 이제 이런 거죠. 닉네임은 서로 익숙한가요? 워낙 닉네임이 서로 작업하면서 익숙하다 보니까 지금 실명을 오늘 처음 만나서 서로 나눴지만 입력이 안 돼요. 아 닉네임만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파랑님께서 무력감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네. 당시 사고 이후 4월 5월 엄청난 파고가 이렇게 저희 구원파에게 왔을 때 금수원에서 함께했던 내지는 함께하지 못했던 많은 분들에게 무력감이 왔을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뭐라도 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아마 이 일을 선택했다,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공감이 돼요, 태종 씨 그렇지 않나요? 아 저는 이제 각자 분들이 그냥 작은 일 도와주시듯이 이제 하셨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우리가 모여서 한 일이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맞아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많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정정보도 반론보도 받아낸 게 공식적으로 받아낸 게 한 130개가 넘었죠. 한 언론 이렇게 한 군데서 이렇게 많이 받은 게 지금 역사상 없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기사가 쏟아난 걸 전수 검사한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언론 중재위에 이렇게 많은 걸 접수한 것도 아직 한 군데도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대응을 했을 때 언론사들이 다 개인이 했을 때는 다 이렇게 거부하고 그냥 쉽게 넘기던 것들이 이렇게 좀 정식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일 뭐 이렇게 뉴스거리가 났는데 굉장히 자제를 합니다. 실제로 어제도 만난 그 뭐 언론사에서 이번에 권 사모님 이제 이렇게 집행유예 났는데 우리 기사 안 썼다.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게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사회적인 운동이 돼서 이게 개인이면 절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정정 보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개인도 이렇게 몰매를 맞았을 때 회생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획을 좀 그었으면 이제 언론들이 조심하고 저 공정 보도를 한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걸 우리 구원파가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걸 위해서 조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종 씨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엄청난 분들이네요. 네, 엄청 작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큰 그러니까요. 역사를 쓴 거예요. 개미 같은 분들이 와우 대한민국 언론 중재 역사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네. 바꾸고 있는 작은 계기를 만들고 있는 분들이네요. 뿐만 아니라 네. 구원파의 위상도 지금 완전히 바꿔버린 분들. 네, 맞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언론 하면 개웅 씨도 한마디 하셔야죠. 마음에 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칼집에 담아두느라 애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좋잖아요. 다 점수 검사해서 이것들을 다 밝혀내는 건 좋지만 그 일 자체가 없었어야죠. 그게 정말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행동들 자체가 없었어야 될 일이에요.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시간과,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 검수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힘든 게, 좋은 얘기 보는 것도 한두 번인데 나쁜 얘기를 수없이 보고 있잖아요. 그게 마음에 쌓였을 때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그 얘기 한번 물어볼까요? 네, 좋아요. 예, 멀쩡이 토마토님, 그 오보가 막 쏟아지고 있었을 때 엄청난 오보를 보면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아마 굉장히 좀 침륜에 빠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지는 않았나요? 그런 오보를 듣고 많이 울었죠. 처음에는 정말 그 아까 파랑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무력감. 그리고 또 그러니까 가장 저를 움직였던 게 뭐냐면, 나는 그래도 당해도 되지만 내 아이는. 아, 그게 참 저를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우리와 같은 이런 걸 다시 또 겪어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 그래서 애들하고 참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사를 보면서도 그랬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봤을 때는 이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너는 네가 다녔던 이 교회는 어땠냐, 정말 그러더냐. 이제 처음에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엄마, 이런 기사가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저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거를 제가 뭐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희 곰파는 잘 모르잖아요. 모르고 따라가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럼 네가 생각을 해봐. 네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하더냐. 나도 이런 말은 들어본 적 없다. 그리고 나도 이런 경험은 없으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너는 어때? 저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이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나는 그동안 저희 오대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밖에 나가서 제가 기독교 복음 침례회 교인이라고 말하는 걸 참 꺼려? 그러니까 꺼린다기보다, 그러니까 얘기할 때는 했었지만, 해야 될 때는 했었지만, 죄송합니다. 알람. 댓글 달 시간입니다. 참 이렇게 떳떳하게 나 구원파야, 나 기독교 복음 침례, 그러니까 교회 너 어디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기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기독교 복음 침례야 이렇게 말할 때도 있긴 있었지만,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숨겼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도 또 그거를 물려주고 싶은 생각은 없더라고요. 진짜 나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너희들만은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된 게 아닌데도 우리는 계속 살이고 사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떳떳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기사 보면서 정말 화도 많이 나고 울기도 많이 했지만, 저 파랑님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는 일이 있구나라는 거에 좀 뭐라 그럴까, 할 일을 찾은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가서 욕할 수도 없고, 데모도 뭐 이렇게 내가 휴가 내서 나와야 되니까 자주 오지도 못했고, 이런 부분인데 내가 잠깐의 짬을 내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힘을 보탤 수 있는 거, 그래서 많이 힘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가? 이렇게 이렇게 내 생각이 바뀔 때도 있어요. 그런가? 그럴듯 하잖아요. 네,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랬나? 그런데 이제 그 같이 온라인상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군가 답을 해줘요. 이건 이러이러이러합니다. 확인팀이 있죠. 그래서 확인을 그래서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죠.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아 이거는 잘 모르니까 확인해가지고 알려주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알게 된 내용들도 너무 많고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내가 구원파인 게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우리가 이 말을 듣는 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좀 힘든 부분도 있죠. 왜 저 사람들은 정말 너무 모르고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 저건 아닌데 내가 다 변명을 해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 마음속에 그 자긍심은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모트령이 토마토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닉네임이 길어요. 모토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 우리 2세들이 느끼게 될 구원파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다는데 굉장히 공감되네요. 네, 저는 언론중재위원회 갔을 때 그 언론중재위원들이 가장 공감했던 얘기가 뭐냐면 저도 내 딸과 내 아들을 이렇게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공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많이 이렇게 우리 편을 많이 좀 편을 들어준 건 아니고 공정하게 좀 받아들여지는 태도가 많이 변했거든요. 그건 명예의 문제잖아요. 잃은 걸 되찾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되찾을 수도 없고요. 명예마저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진짜 이게 아닌 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밝혀놓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 거고 그런 것들이 쭉 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싸우시는 부분들은 명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것마저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참 힘든 싸움이네요. 작은 일을 했지만 엄청난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많이 부끄러워지는데 우리 엄지님이나 파랑님 내가 했던 가장 심한 댓글 있습니까? 아 본인이 다셨던 것 중에 본인이 다셨던 가장 심한 댓글 본인이 생각해도 아 이건 좀 너무 심했지 뭐 이런 예. 거 저는 댓글은 별로 많이 달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감 비공감 그때 이제 많이 했고 댓글은 어쩌다 한 번씩 달았는데 따님이 전투사 예. 기질이 있었다면서요. 따님은 예. 어느 수준으로 답니까? 거의 알바들 수준. 예. 근데 이제 알바들은 자기 얘기가 아니고 시키는 대로 하지만 딸은 자기 속에서 나오는 분노로 같은 수위로 분노 그대로 예. 오. 칼을 드러내셨네요. 야 멋지다. 그럼 밤새 싸웠을 텐데 그랬다 하더라고요. 출퇴근 시에도 그렇게 했다고. 저도 한번 붙어봤는데 아우 힘들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멘탈이 강해서 전혀 괜찮다 그러면서 맞아요. 멘탈 문제야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엄마를 걱정하더라고요. 엄마는 댓글 많이 달지 마. 왜냐하면 달고 나면 사람이 보고 싶고 해서 반드시 보게 돼 있는데 보면은 그 알바들이 떠들어 놓은 게 흔들려요. 분명히, 예, 네. 분명히 힘들 테니까 그럼 너는 그러니까 난 멘탈이 강하잖아. 파랑님은 뭐 심한 댓글이나 그런 댓글에 댓글이 있습니까? 저는 좀 보기하고 틀리 좀 강해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달긴 했는데 좀 공감이 올라가는 데는 댓글이 악성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는데 거기 보면 막 문외녀라고까지 하면서 저한테 욕을 막 써놔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정당하게 그 오보였기 때문에 그걸 정당하게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걸 달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제가 막 나쁘게 단 건 아니고 근데 정당하게 단 걸 갖다가 그렇게 좀 공감수가 올라간 걸 갖다가 막 거기다가 막 그렇게 많이 달아놓더라고요. 목소리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네. 똑같은 거 네. 복사해서 갖다 붙였나요? 아니 저 그러지는 않았죠. 네. 이제 그런 분이 제일 무서워요. 뭐냐면 이 댓글 알바들의 전략이 뭐냐면 공감이 되는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못 쓰게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욕설이나 해서 그 길을 죽여서 다시는 못 달게 만드는 게 작전인데 우리 구원파 분들이 멘탈이 굉장히 강해서 그걸 즐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재미가 없어. 그래서 뭐 그 달아라 하고 오히려 더 좋거든요. 이게 댓글 반응이 많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다는 분들은 알바들도 어떻게 못하는 세상에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댓글보다는 기사 분류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요즘은 어떤 식으로 기사를 분류하나요? 오보 아까 말씀하신 대로 8만 5천 건 각 언론사별로 이렇게 쭉 나뉘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클릭을 하면 기사가 뜨거든요. 그 기사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사실 거의가 다 오보예요. 오보인데 나름대로 이제 그 법 앞에 들이댈 만한 걸 아마 기준이 있는 모양이에요. 오보 심한 오보, 예. 좀 덜 심한 오보, 예. 조금 야간 오보 뭐 예.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법으로 소송을 할 만한 예. 오보다. 그리고 이제 언론들이 각 보면은 표현을 해놓기를 애매하게 딱 법으로 비켜 힘들게 예 비켜 나갈 만큼 하지만 그 읽는 사람 독자들 눈에는 완전히 그 구원파를 정말 오해할 수 있도록 했지만 언론적으로는 살짝 피해가는 표현으로 해놓은 것들. 근데 그런 게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충 예, 독자로서 보면 구원파에 대한 이거 심한 표현이지만 그게 법적으로는 이게 과연 걸만한 건지 그런 걸 이제 잘 모르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거꾸로 질문을 드리면 그 확인팀에서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막상 우리들로서는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법으로는 걸 수 없게끔 표현이 된 거다 이런 이제 답이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그 답에 따라서 체크를 하든가 아니면 그냥 패스를 하든가. 이제 설명을 좀 쉽게 해드려서 예를 들어드리면 갑자기 그 유병원 전 회장님이 어느 그 대사관에 망명 시청을 했었다. 오보가 났었죠. 오보가 아니라 특종으로 떴었죠 처음에. 그렇죠. 굉장히 뭐 대서특필로 막 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들한테 다 쪽지를 보냈어요.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네. 왜냐하면 내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우리는 진실을 가진 사람은 엄청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이 거짓을 말한 사람은 이렇다더라. 그냥 이렇다 가지고 이렇다더라라고 얘기하면 끝나요. 근데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선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당장 이게 떴는데 아닌 것 같으니까 우선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어디 대사관인지 이런 거 다 알아보겠다 해서 제가 실제로 많은 분들 도움을 받아서 각 대사관에 팩스를 보냈어요. 그래서 보내는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그러니까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란서 뭐 이렇게 대사관 이런 데는 아니라고 이제 답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싫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기자들은 검찰이 그렇게 했다고 검찰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냈는데 그럼 저 우리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오보인데 분명히 오보인데 이제 법으로 딱 갖다 대면 검찰이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는 걸 주장한 것도 아니고 검찰이 이렇게 발표했다고 사실을 보도한 거니까 우리 죄 없습니다 하면 맞아요. 죄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법으로는 못 거는데 언론중재에서는 걸 수가 있는 게 그게 낫다 하더라도 우리 측 얘기를 안 실었지 않냐.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반대 측 얘기도 꼭 실어주는 게 기자의 이제 이 윤리 문제거든요. 근데 니들이 이 보도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라도 그럼 실어라 지금이라도.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었다는 걸 지금이라도 실어라 하는 게 이제 반론 보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반론 보도 거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8월 16일 정도에 검찰이 스스로 밝혔어요. 장난 전화였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어떤 기자님이 신랄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장난하냐. 그 당시에 장난 전화인지는 전화해보면 하루 이틀이면 분명히 누가 했는지 다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데 두 달 후에나 발표를 한 게 왜 그랬나 보니까 회장님이 돌아가신 시점이 딱 그 이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회장님 돌아가셨다라는 그 얘기를 발표가 사실이 되면 망명 신청은 죽은 사람이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이 빗발치고 하니까 알아보니 장난 전화를 그제서 밝힌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뒤에 그런 보도를 안 했으면 우리는 반론 보도밖에 못 하는데 다행히 검찰이 그렇게 이제 뒤늦게라도 발표를 하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제 정정 보도다. 나중에 이렇게 보도가 됐다고 다시 해라라고 그 밑에다 달아라라고 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 돼도 이 그 뒤에 벌어진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정정을 할 수도 있고 반론을 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분류해서 아 이거는 우리가 정정을 할 만한 거다 아니면 이게 반론을 할 만한 거다라는 거를 골라 주시는 게 지금 1차 분류 팀들이 하는 겁니다. 굉장히 안목이나 시야가 넓혀졌겠네요. 기사를 보는. 그죠. 예전에 모르겠습니다. 대학 때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교수님들이 맨날 했던 게 신문을 보는 거를 연습시키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문에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있는 그 진짜 내용이 뭔지 파악하는 것들을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신문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 의미 없다라는 게 얘기였는데 전 비싼 돈 주고 배운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부터 바라보는 신문의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사 횡간에 있는 의도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그거 어려운 건데. 왜냐하면 진짜로 모든 것들이 다 진실을 쓰는 것 같지만 진실을 얹어서 자기 생각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읽어낼 수 있는 이유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저도 많이 믿고 지냈어요. 이게 진실일 거라고. 근데 참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니까 참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조금 수위는 지켜야죠. 이게 모든 걸 다 그냥 다 부정하는 단계로 가면 그것도 제 손인 것 같고 정말 그렇지만 다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었구나라는 거 믿을 수 있는 것들은 진짜 몇 개 되지 않는구나 내가 가진 것들 중에 진짜로 내가 진짜로 믿을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느끼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 보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요즘 쏟아져 나오는 기사나 언론을 보고 아 진실이 몇 프로나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되겠죠 이제. 어떻습니까 파랑님? 지금은 언론에서 저희가 이제 겪고 나서는 그게 진실이 몇 프로나 될까 거의 저는 한 10% 정도나 10%까지나 어우 세시다. 거의 없다고 봐요.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그전에는 그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100% 믿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고. 그런데 제가 저희 이 모임에 당하고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완전히 보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언론이나 모든 걸 다 지금은 보는 눈이 달라졌고요. 진실은 끝까지 밝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지금 진실이 안 밝혀진 게 많죠? 네. 모토님은 지금 언론이 몇 프로나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수학을 잘못해서 몇 퍼센트라고는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는 신문에 났대. 그러면 거의 100% 다 믿죠? 네, 믿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정말 그럴까?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다른 무슨 내막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사의 댓글도 살펴보고. 네. 댓글을 사실 저는 댓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전에는. 댓글이 이렇게 달리는 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런 의견을 내고 있구나라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오보 얘기, 기사 얘기를 하니까 조금 우울해졌는데 엄지님 오늘 우리 태종 씨와 함께 소똥 투어를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굳이 눈 오는 이 멋진 풍광을 뒤에 두고 소똥을 구경하러 가신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마 저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유기농 소. 예. 우리가 우유를 먹고 있지만 그 우유가 얼마나 격이 다른 우유인지 그리고 유기농 농사 아까 그 태종 형제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유기농 농사는 그 퇴비가 반드시 이제 돼야 되잖아요. 그 유기농 퇴비로 유기농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소똥 정말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좋은 냄새가 나요. 실제로 아. 내 기억에는 외갓집 가면 어릴 때 이렇게 마구간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소죽 쓰고 또 소가 먹고 그 김과 같이 그 나는 냄새 있잖아요. 네. 어르셔서 집과 같이. 근데 그 냄새하고 같아요. 아, 그 어렸을 적 소국 냄새하고 그런 냄새죠 말하자면. 근데 요즘 그 요즘 축사들이 마을에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바람만 살짝 불어도 먼 거리 있는 축사에서도 너무 냄새 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어릴 때 맡았던 그 냄새, 그건 정말 이렇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우리 집안에 같이 소가 있었고. 그 냄새가 같이 소죽 냄새랑 같이 이렇게 오는 게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 그 물고기들의 고향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지만 아마 특별히 소똥 투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파랑님은 오늘 어땠습니까? 소똥 투어. 아, 저는 그 소똥 투어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좀 놀란 것이 그 소가 살고 있는 내가 너무 깨끗했어요. 그래서 냄새도 안 나지만 소가 저렇게 깨끗하게 살고 있구나, 환경이 너무 깨끗해서 전 처음 왔거든요. 여기 금소는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실제로는 거기를 처음 보고 아 소가 이렇게 자라고 있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서 제가 유기농을 먹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미안한 마음도 들고 아 이렇게도 다 준비가 돼 있었구나 하면서 감사하고 미안하고 정말 이 일을 함으로써 제가 이 소똥투를 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모토님은 어땠어요 오늘? 소똥 투어. 아, 저는 사실 농업 쪽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유기농 처음엔 저도 꿈이 있었어요. 아, 유기농 나도 해보고 싶다. 근데 정말 세상에는 유기농 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에요. 저희는 이제 양액 재배 쪽 일을 이제 제가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 새로운 환경이고 하나도 깨끗한 곳이니까 유기농이 당연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기농은 아니어도 뭐 농약도 좀 덜 치고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온 세상에는 다 병균이 다 있고 그러니까 어느 환경에서나 정말 그 밀폐된 환경이 아니라면 그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참 아, 우리가 하는 유기농이 정말 너무 좋구나. 그리고 그 밖에 사람들은 유기농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뭐 농약 안 치고 그냥 비료만 비료로 키웠어도 친환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개념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아 우리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세상의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보통은 아 이거 유기농이야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아 우리 유기농 아 유기농 이런 거 아니거든요. 저 이렇게 이제 저의 일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그 유기농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정말 만들어내기 어려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너무 절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아 우리 구원파 유기농은 좀 다른 유기농과 다른 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땅이지 싶어요, 태종 씨. 네. 땅이 다르다. 네. 우선 살아있는 땅. 시작이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부터 한 200년 전만 해도 유기농 아닌 걸 구하기가 더 힘들었어요. 세상이 다 유기농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간이 뭔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유기농을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 자연 환경 전체가 다 영향을 받아서 망가진 건데 저희는 이거를 몇십 년 동안 그 땅을 지킴으로써 이게 남들은 방치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게 복원될 때까지 기다렸던 거고 이거만큼 투자할 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봐요 세상에는. 구원파는 모든 걸 감수하면서도 이걸 끝까지 지키는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제 눈에 보이는 유기농들이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팟캐스트 방송은 잘 듣나요? 네. 정말 재밌어요. 아. 근데 감사합니다. 그 팟캐스트에 이렇게 오늘 갑자기 나오게 될 줄 꿈에도 모르고. 아, 세 분 다 이렇게 팟캐스트 잘 자주 듣나요? 네. 저는 전번에 그 서서 하는 거 운동을 듣고 이제 제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금요일 날 서서 하려고 다 올려놓고 왔어요. 오, 역시 내복도 입으십니까? 아, 예. 개웅 씨? 그날 이후로 필수입니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거 팟캐스트 방송이 지금 24번째인데요. 지금까지 오면서 조금 욕도 많이 먹고 분에 넘치게 이렇게 칭찬도 많이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방송 들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 저는 팟캐스트 이제 다운 받아서 운전하면서 이제 출퇴근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반복해서 들어요. 사실은 집중해서 그것만 들을 수는 없어서 듣다 보면 자꾸 흘러 지나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또 듣고 이러면 저희 아이가 이거 엄마 들었던 거 아니야? 이래요. 근데 나 다 제대로 못 들어서 계속 듣는 거야. 듣다 보면 새로 건져지는 것들이 있어서 자꾸 여러 번 듣게 돼. 이렇게 하는데 건진 거 몇 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이제 듣다가 요즘은 이제 옛날 것도 한 번씩 다운 받아서 다시 듣게 되고 하는데 이제 그때 정형재님 필리핀에 계시는 정형재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 옛날에 그 가졌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 저도 사실 이제 저도 구원받은 식구들이랑 같이 일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방인들이랑 같이 일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마음의 갈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경쟁자 막 물리쳐야 될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불쌍하게 보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나한테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예쁘지 아니까 언젠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은 한편에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저 마음이 저 사람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게 될까. 근데 저를 보면은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 사람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나는 그래서 이제 내 주변에서 이렇게 친구들한테나 옆에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했나? 근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왜 이분한테는 이런 기도가 있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기도가 없는 거지?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됐던 것 같고 이제 좀 저한테는 숙제가 되기도 한 것 같아요. 구원파 된 지는 얼마 됐습니까? 너무 부끄러운데 제가 87년도에 1987년? 네. 27년 정도 됐나 봐요. 짧게 간증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계기로 제가 구원파가 되었는지. 사실은 맨 처음에 구원파를 접한 건 6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네. 그때 아마 80년도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빠가 아니고 오빠가 이게 그 광주에 나가서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그때 자취하는 집의 주인집 오빠가 구원을 받으셨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집 식구들 따라서 하루 이제 전도 집회였던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제가 들었던 기억은 뭐 노아의 홍수 얘기, 뭐 666 이런 얘기를 들었고 왔어요. 근데 별로 흥미가 없었어요 그때. 어렸을 그래서, 때. 예. 그래서 하루 갔다 오고 말았는데 오빠랑 이제 친구들 오빠 친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막 그 교회에 대한 얘기, 뭐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막 세상이 곧 끝난단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3학년 때쯤 됐는데 이방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까 하고 이제 갔는데 그때까지는 제 생각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뭔가 신원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산꼭대기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갈래가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지 뭐 기독교가 맞다, 불교가 맞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신을 찾아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교회를 갔는데 저를 잡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왜냐하면 갔는데 설교하는 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게 전부였어요. 제가 듣는 설교들은. 그래서 아, 저 정도는 나 교회 안 다녀도 살 수 있는데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오빠가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저를 불렀어요. 어, 너 시간 나면 여기 한번 가자 해가지고 그게 이제 구원파 교회인데 처음에 갔을 때는 뭐 교회에는 웅장한 모습도 없고 그냥 평범한 홀이었어요. 큰 홀. 십자가도 거기, 없고. 예, 십자가도 없고. 그래서 이제 권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첫날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게 뭐였냐면 사람들은 뭔가를 향해서 자꾸 간다. 뭐 과학자는 연구를 하고 또 이렇게 뭔가를 찾아가는데 결국은 답을 못 찾는다. 근데 왜 우리가 뭐 이렇게 제대로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거는 그걸 우리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인간 본성에서 찾는 게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고3이 될 때였거든요. 고2에서 이제 고3이 올라갈 때였는데 굉장히 마음속에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늦게 사춘기를 겪은 것 같아요. 그때 왜 사는 거지? 왜 이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을 때였고 그래서 아 내가 그동안 찾고자 했던 게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회를 참석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때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받은 줄 알았어요. 받은 줄을 알았는데 마음속에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진짜 구원 받은 게 맞을까? 나 진짜 휴거 되는 거 맞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계속 갈등을 한 1년 넘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결단을 내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가면 제일 손해보는 건 나 자신인데 내가 여기서 계속 이런 싸움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짐을 뭐라 그러지? 그냥 그럼 내가 구원 안 받은 사람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제가 구원 못 받은 걸 제가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정말 선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까도 그 교회 갔을 때 나 저 정도는 나도 살 수 있어라고 했던 것처럼 되게 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한 번도 딴 사람한테 뭐 이렇게 나쁘게 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게 바뀌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한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였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 나를 정당화시켰어요. 아, 난 착한 사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면 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되게 착한 사람 행세를 하면서 그때까지 살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 내가 구원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내 자신이 너무 다른 거예요. 위선자 많은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했고 막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권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생각나는 죄들을 한 번씩 하나씩 다 고해봐라. 근데 이제 처음에는 별로 생각이 나는 게 없었어요. 근데 하는데 잠을 잘 수도 없을 만큼 계속 끊임없이 이젠 다 하지 않았을까? 근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마지막 날이 다 됐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이 죄 중에 빠져 죽는구나.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정말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남들은 잘 이게 구원받는 구절이 아니던데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저한테 눈이 확 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때 나는 정말 그 짐이 확 그러니까 찬송가 중에 그 찬송 있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정말 그 의심이 확 사라져버린 경험을 그때 하게 됐어요. 죄 중에 빠져있다가 네. 이렇게 빛을 하나 본 거네요. 네. 1987년도에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한 번도 밖으로 나간 적이 없고 나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1년 동안 마음의 갈등을 계속 하면서 살면서 느낀 게 여기에 붙어 있어야만 이 마음의 갈등이 해결이 될 거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로도 분명히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쉽게 받았다 뭐 어렵게 받았다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힘든 기간이었고 그러면서 여기에 계속 붙어 있어야만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붙어 있다, 태종 씨. 네. 뭡니까? 의미가 붙어 있다. 많은 오해가 껌딱지 있고 네. 이런 표현 때문에 네. 아, 구원파는 자기들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데 네, 이런 이제 오해가 많이 생겼어요. 저는 이제 이 여기라는 게 어디냐 하면. 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붙어 있다라는 거는 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가지인데 그 예수님의 은혜에 붙어 있는 곳, 그 은혜를 얼만큼 잘 설명해 주는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느냐가 이제 붙어 있다라는 그 의미인 것 같아요.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네. 아, 그 표현이구나. 구원파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예수님의 은혜에 붙어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은혜를 공급을 받을 때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예수님의 사랑을 잘 설명해 주는 이제 그런 곳을 만나면 굉장히 사람의 인생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가 떨어지려 해도 떨어질 수 없는 거네요. 원래 붙어 있으면. 그렇죠. 나뭇가지가 나 그쵸. 이제부터 떨어져야지. 나뭇잎도 아니고. 네. 할 수가 없고 이거는 하나님이 딱 한번 붙들으시고 나면 뭐 이게 끊어지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아, 예. 재밌습니다. 경 씨, 재밌나요? 네. 이게 간증을 들으면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제가 이 세 분만 나와 계시잖아요. 뒤에 분들 표정이 다 지금 말을 하고 싶으신 표정들이 아, 맞아요. 아마 그 세 분이 나오셨지만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다 하나하나의 스토리가 진짜 다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 진실을 알아가는 그 과정까지 얘기는 이게 기적이거나 영화가 아니면 그런 스토리잖아요. 예.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느껴지는 게 이분 얘기를 듣고 있는데 뒤에 분들 얘기가 다 그냥 보이는 느낌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거든요. 다 각각의 진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었지 내가 어떻게 살아갔었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었지 이것들이 그냥 다 드러나는 생각들이 좀 보여요. 저는 요즘 이 그러니까 우리 인체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랑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60조개의 세포가 있거든요. 정말 바늘 끝으로 살짝만 스쳐도 거기 끝에 세포 하나가 붙어 있는데 그 세포 하나에 우리 몸 전체의 정보가 다 들어 있어서 그 세포 하나만으로도 사람을 만들 똑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우리 구원파의 한 사람만 딱 그 구원받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도 거기에 예수님의 아들이 되는 모든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가진 경험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신기하고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 앞에 생명체잖아요. 그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분만 더 들어볼까요? 네. 우리 엄지님. 네. 예. 구원파가 되신 지는 몇 년 되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연결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지금 멋쟁이 토마토님처럼 저도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네. 접했던 게 몇 년도죠?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79년쯤. 와, 오래됐구나. 네. 79년도에 어떻게 네. 접하게 된 거죠? 아, 언니가 동양자수 있어요. 네, 그래서 초기에 구원을 받고 제가 고등학생, 중학생 때부터 저한테 편지를 많이 보냈어요. 예, 저희 집은 부산에 있었고 언니는 서울에서 근무를 했었으니까 아마 그때 언니가 17살인가 그때 구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언니 직장 생활을 일찍 시작했는데 예, 그래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그때 제가 놀랬던 거는 언니가 그냥 시사를 그때 사실 그런 거 관심 없는 나이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시사 문제 뭐 미국 쪽 뭐 이스라엘 쪽 이런 시설을 장문의 편지를 여러 장을 보내는 거예요. 항상 두툼하게.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 언니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사실은 처음에. 우리 언니가 이렇게 해박한 언니였나. 근데 이제 세월이 조금씩 지나면서 제 친구가 저하고 이제 단짝으로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죽었어요.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죽었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저한테 충격이 너무 컸죠. 그 일이 있고 언니가 이제 나름대로 저를 걱정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해 고등학교 2학년 아마 그때 이제 저를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그 가서 말씀을 좀 들으라는 의도였겠지만 저는 그런 줄 몰랐죠. 모르고 이제 들어봤지만 잘 모르고 와닿지도 않고 그리고 집으로 갔는데 그 다음에 수양회 때 서울 여상 수양회 때 이제 오라 해서 갔더니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 다닌 적도 없었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나이에 그냥 문학책만 좋고 이랬던 나이에 그 이스라엘 역사를 그때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쭉 보고 그리고 뭐 각종 노벨상이라든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이 움직여가는 그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하는 바대로 어떤 세력이 가고 있다는 거 그런 게 저는 너무 놀랬거든요. 그리고는 아 이게 담 넘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바깥의 사람들은 담 넘어 사람들은 그날이 그날이겠지만 나한테는 내 인생이 지진이 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알고 있던 세상은 아니었고 이런 세상이었구나. 그리고는 그걸 그대로 흡수를 해서 사실로 받아들인 게 전 구원인 줄 알았어요. 언니가 구원 받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언니 친구분들도 구원이 뭔지도 모르실 때 단지 세상을 새로운 보는 사실을 알았다. 예, 그게 구원이구나. 예, 그리고 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갔으니까 나도 세상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언니가 불러 올려서 모임 생활을 해야 된다고 왔는데 살아보니까 너무 얘기가 다른 거예요. 제 마음하고. 그래서 이게 구원인가 아닌가 이러면서도 계속 다녔었어요. 한때는 또 이제 어거지로 아, 이 뭔가 이 단체 무리에 나도 같아야 된다는 그게 쫓기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서 구원파 무리와 함께 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몸은 같이 있지만 이 구원받지 못했을까 하는 거에 쫓기니까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내가 그 끼워 맞춰서 아 이렇게 그렇지 그런 거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그런 생각들도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구원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던 게 결혼을 하고 직장생활 쭉 끝내고 모임에서 직장생활 했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이제 형제랑 하게 됐는데 그 형제는 그 이방 결혼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구원받은 줄 알았으니까. 저는 제 자신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간혹 두려움이 스쳐가도 내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구원이 아니면 도대체 구원이 뭘까? 구원 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근데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4대가 한 집에 살았었거든요. 아. 증조 시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치매에 알코올 중독 젊어서부터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굉장히 이렇게 그야말로 뭐 벽에 뭐 칠을 한다는 그런 식의 이제 화장실 가본 그런 식이에요. 그런 걸 겪으면서 제가 마음에 너무너무 시할머니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밤새 제가 이제 아침에 밥을 하러 나오면 그 아파트 외 주방 쪽에 면한 방이 할머니 방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이제 새벽에 잠이 깨셔갖고 부엌에서 불을 켜고 기척이 나니까 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인사로는 밤새 안녕히 주무셨냐고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는 왜 안 돌아가셨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내가 하지 말자고 애를 써도 안 되고 이미 생각은 해버린 거고 그러면서 제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나는 과연 휴거 낼 수 있을까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내 스스로가 이 내가 의지하지 않는 전혀 그 의도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자꾸 지나가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았으면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문제라는 것도 이제 그때서 실감이 나고 직장 생활로 있는 동안에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됐거든요. 모든 걸 표면적으로 같이 따라하면 됐었으니까. 근데 이제 결혼해서 너무 심한 미움이 내 속에 있다는 거를 그때 저 처음으로 알았어요. 너무 그게 심하니까. 겉으로는 많이 공손하게 하지만 속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볼 수 없는 미움이 늘 있으니까. 그랬을 때 제가 이건 아마 구원이 아닌 것 같다.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무국 쪽에 전화를 걸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또 전도인 분이 하필이면 왜 자매님은 자기 마음을 보려고 하느냐고.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데 그 마음으로 결론을 내릴 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가? 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 그러니까 형제 되는 남편한테 그 얘기를 쭉 했더니 이제 할머니를 미워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또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안 받았을 리가 있겠느냐. 그 세월이 벌써 긴데 그때가 제가 구원 받았다고 한 지 한 15년쯤 됐을 때니까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화 10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화 10개 보면은 죽음의 그 이제 장자 죽이는 재앙이 지나갈 때 골목에 보면은 이제 까만 연기로 일단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쓱 지나가면서 그 집에 장자가 죽고 이 막 곡성이 나잖아요. 근데 그 임방에 피를 바른 모세가 들어있던 그 방, 그 방에는 이제 평화롭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애굽 공주인가요? 공주,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 그 공주가 호위 무사들하고 같이 들어오잖아요. 나도 이 방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들어오라 하고 같이 있을 때 그 중에 그 호위 무사들이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바깥에서 막 울고 사람 죽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든 말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전했느냐. 그 방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건데 그 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불안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럴듯하기도 하고 또 그 말을 인정하고 싶고요. 어쨌든 구원이 아니면 큰일 나겠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생활이 이제 바뀌면서 이사하고 그 사대가 같이 살던 게 다시 우리 이제 핵가족만 살게 된 계기가 됐었어요. 그렇게 돼서 집안이 갑자기 단촐해지니까 제가 이제 그때서 좀 눌러놨던 구원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리고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자신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다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걸 내가 믿는지 아는 건지 이 사이에서 결론을 내 스스로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구원을 만약에 받았더라도 다시 그걸 내가 안 받았다는 가정하에서 시작을 한다면 뭐 손해날 게 없잖아요. 저로서는. 근데 만약에 이걸 받았으려니 하고 밀고 나가다가 아니면 이거야말로 정말 큰일이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자 하고 성경은 사실이다 이제 권 목사님 테이블 많이 들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동안에 그 15년이었으니까 참 많이 들었거든요. 전도집회도 많이 갔었고 수양회도 늘 갔었고 근데 이번에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걸 다 그만두고 내려놓고 일단 내 자신이 정확히 들어보자 이러고 듣는데 뜻밖에도 제 마음에 피 얘기가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같이 딱 마음에 걸리냐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뭐냐면 아 하나님 왜 이렇게 피를 좋아하실까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래서 그걸 정신 차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왜 바보 같은 생각을 하지. 내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이야기로 이걸 비춰보면 얼마나 멍청한 생각인데 근데 그 생각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실까. 제사라든가 이런 거는 오히려 우상 숭배라고 해서 안 해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고 피를 원하시고 왜 그렇지? 왜 이게 모순될까?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그걸 하게 된다면 구원 아니니까 나 안 하고 싶죠. 의지적으로는.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남편한테 나 이런 생각 무서워서 안 하고 싶은데 이 생각이 난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어머 그건 너무 아니다. 정말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쭉 듣는데 이게 도무지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서 나는 무서우니까 저걸 빨리 믿고 해결을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이걸 아는 거를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내 마음은 여전히 두려웠다는 걸 나는 아는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리고는 끝까지 조금씩 조금씩 기대를 하면서 그때는 왜 VTR 테이프였죠? 네. 그래서 그게 한 개씩 한 개씩 줄어들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예, 힘들고 서글프면서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다 들었지만 결국은 모르겠는 거예요. 아는 내용이지만 정말 내가 나는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안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 자신이 그때서 비로소 할머니를 미워했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런 흉악한 마음 이런 걸 다 떠나서 아 나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겠구나. 그냥 이게 이렇게 딱 내 마음이 그건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건 슬프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해요. 네. 그게 그냥 지옥 문 앞에 왜냐하면 예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이 그걸 다 해놓으셨고 한데도 그걸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받아들이고 너무 싶은데 정말 받아들이고 싶은데 근데 내 마음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를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예, 너무나 원하지만 되지 않는 거. 그러면서 아, 난 이래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겠구나. 결국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지만 그 해놓은 거를 내가 편안하게 믿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나는 다 알고 몰라서 가는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나는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슬프지만 아무 방법이 없는 거. 그리고 밤에 아이들을 그때는 아이들이 어렸으니까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은 그때 출장을 갔거든요. 그러고는 혼자 이렇게 누워서 천정을 이렇게 쳐다보고 잠을 근데 잠이 안 오죠.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탁 지나가느냐면은 아 예수님 뒤에 숨으면 되겠네 이 생각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맞아 그 예수님 옷을 입, 그 중동지방의 옷들이 이렇게 크잖아요. 네. 우리나라처럼 몸에 딱 붙은 게 아니고 그럼 내가 하나님께 내 죄로 해서 어쩔 수 없는 그 많은 죄로 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야 되는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뒤에 숨으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아는 복음 구절들이 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바로 숨는 거 맞아. 그래서 이사야 44장 22절에도 도말을 하였다 하고 사해놨다 하는 것도 덮었다는 소리인데 본래 내가 깨끗해져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예수님 뒤에 내가 싹 숨으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덮여서 덮여 있다는 얘긴데 나는 내가 깨끗이 못해서 못 간다고 계속 그 불안에 떨었구나. 그 거꾸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앞뒤가 이제 딱 맞는 거예요. 그러고는 제가 정말 저는 그렇게 아주 깝깝하게 고문을 받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리고는 저는 그 이준복 선생님 그 구원 간증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공감이 되시죠? 예, 너무너무 와닿았었어요. 그때가 93년도. 예, 결혼하고 한 4년 됐을 때인가요? 예, 시할머니를 미워하다가 비로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절대 착하고 싶다고 해서 착해지지 않는구나 하는 거 앞에서 이제 해결을 본 거죠. 예.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하셨네요. 네. 그게 아마 이 복음이 있는 전해지는 곳이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갈등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좀 충분한 교제 시간이 있어서 우리 특히 2세들이 이 문제에 굉장히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세 분과 함께 장시간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경 씨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떻습니까? 몇 달간 지나갔던 게 다 머릿속에 또 다시 떠올라요. 어느 순간에는 제가 저번 주 방송할 때 가방 잃어버린 얘기 좀 해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생각이 드는 게 하나가 뭐냐면 어느 순간 제 마음에도 긴장이 조금 풀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2014년이 안 끝났는데 이 힘든 시간이 절대 끝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도 긴장의 끈을 조금 조금씩 놓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게 그냥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찾아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간절한 제보를 기다리지만 제 자신도 어느 순간은 사람인지라 놓고 싶어지고 편안해지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그런 표현 하셨잖아요. 내가 내려놓으면 누군가는 움직여요. 그리고 이게 내가 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참여했을 때 내가 좋은 거지 누군가의 짐을 내가 대신 지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지금 저희 살아가는 부분 안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 많이 하고 오늘도 보면서 좋아요. 네. 태정 씨는 어때요? 오늘 백만 대군과 함께 했는데 정말 이분들은 제가 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분들이라서 좀 굉장히 마음이 좀 새롭고요. 그리고 뭐랄까 얼굴도 본 적도 없고 만나지도 않고 뭐 이 전혀 연이 없으면서도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말 메뚜기 떼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임금도 없고 누가 뭐 간역자도 없고 뭐 어떻게 하자라는 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냥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스스로 돕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간증까지 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와 우리는 참 이 구원파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얘기 그게 참 항상 마음에 있어요.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파랑님, 엄지님 그리고 멋쟁이 토마토님 감사합니다. 네,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됐는지 다들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말 없이 성을 돌았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돈 뒤에 나팔 소리에 맞춰 함께 크게 외쳤습니다. 그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건 칼과 창을 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 해서 무너지겠어? 하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과 그 믿음에 따라 직접 성을 돌고 소리를 지르는 행동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믿고 행했기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겁니다. 지난 여름 그렇게나 위세가 대단했던 언론사들이 요즘 줄줄이 정정 보도를 내고 우리에게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 뒤에는 오늘 함께 해주신 언론팀을 비롯해서 전 세계 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애썼던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서로에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또 그것을 믿는 형제 자매가 함께 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